넌 12월 달력을 넘길 때마다 시작되는 그 알 수 없는 어긋남은 모른 척을 해봐도 밀려올 때마다 아는 척해도 태어난 척해도 태어나지 않은 거야. 하지만 네가 있는 이번이 겨울은 달을 잖아 울리는 캐롤 날 울리지를 않아. Thank you, thank you, Santa Claus. 이제는 나도 크리스마스가 좋아. 내리는 햇나도 쓸쓸하지 않아. Oh, oh, oh, oh. 이제는 내 크리스마스 스트로베리야. 뉴이어는 해피야. 이렇게 네가 내 곁에 있으니 Jingle bells ring 울려 퍼지는 잔소리들이 어쩜 이렇게 따르게 들릴 수가 있는지. 내 손을 잡고 거니는 거리의 불빛들까지도 모두 다르잖아. 너무 예쁘잖아. 미쳤나 봐. 네가 내 곁에 있는 이번이 겨울은 다르잖아. 울리는 캐롤 마법을 피해 도망갈 방법이 있다면 다 해보고 싶어서 다 해봤지. 눈과 귀를 다 가려봤지. 그러니까 불쌍했는지 하늘이 널 보내줬지.